485페이지. 지난번에 그 비트겐슈타인 할 때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후기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비트겐슈타인의 놀이철학 농구라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겁니다. 세계는 여기 485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거기 원자적 문장 또는 진술 개념뿐만 아니라 원자적 사실 개념도 공격하였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논리철학 농구, 비트겐슈타인의 전기철학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는 논리철학 농구에서 얘기는 세계는 원자적 사실들, 그런 사실들의 총체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원자적 문장들이 있다, 원자적 진술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지 않는 문장들은 그냥 감탄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비트겐슈타인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후기에 들어와서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저작에서는 그런 것, 자신의 그런 입장들을 폐기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단지 사실의 총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 행위들, 즉 우리의 언어 게임에 의해서 랭귀지 플레이, 언어 게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난번에 이 사람 얘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이 원자적 사실들의 집합으로서 총합으로서의 세계에 대응하는 그것에 대응하는 원자적 진술 이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고 이런 것 이런 원자적 사실들에 대응하지 않는 문장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철학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학문이 아니라 헛소리 없애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철학을 재정의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들의 총체를 갖다가 엄밀하게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원자적인 진술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다섯 줄쯤 내려오면 프루타르코스의 한 편을 빌려서 비트겐슈타인은 거기 단지 가정유사성, 상사성 그리고 비교를 위한 명백한 근거들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 게임으로 간주되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어떤 특정한 문맥 속에서만 결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 즉 전기철학에서 말했던 원자적 사실들 또는 사실의 총체로서의 세계 이런 것들이 포기되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하나의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른 맥락 속에 가져가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언어를 통해서 또는 단어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죠. 불가능하게 되죠. 그 맥락 전체를 한꺼번에 떼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면 486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 트위스텐 제기한 문제가 세 번째 줄에 데카르트 철학과 경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상태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특정한 집단 속에서 또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규칙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좀 더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떤 감각에 대해 알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 보세요. 그 중간 딱 중간쯤에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 이렇게 돼 있죠.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 Private language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령 제가 거기요.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우리가 어떤 이에게 순간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말할 때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혹은 우리가 그것은 붓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래서 순간적인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나는 굉장히, 이게, 지금 내가 굉장히 아파,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머리가 아파.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감각했을 때, 이 아프다는 것을 갖다가 아프다는 단어로 제가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제가 감각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그 어떤 단어를 쓴다 해도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죠. 지금 감기 걸려서 아파요? 알 수 없어요. 아프다고 말해도. 그죠? 그죠? 이거는 그냥 아픈 것은 나 안에서 끝나는 일이에요. 나의 언어일 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나 개인의 사적인 언어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짐작하고 그 맥락 속에서 짐작을 해낼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거기 사적 언어에 대한 논의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무엇이든 어떤 것을 지칭하려면 말하는 사람, 화자는 그 사물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그 사물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차례로 더 큰 언어 게임의 일부이며 틀림없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준들이 공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이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감각들은 본래 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언어 게임 그런 말과 말장난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제가 비트겐슈타인에서 사적 언어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제가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렇게 앞에 전제를 달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지금 감기 걸려서 뭐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 비트겐슈타인 기준을 정했어요. 어느 선까지?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는 사적이야. 여기 보면은 486페이지 얘기 보셨죠? 아까. 하지만 감각들은 본래 사적이다. 그것들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해서만 지각될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 있잖아요. 본래라는 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누구나 다 공유할 만한 어떤 기준들이 있고 지금 요러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죠. 열이 지금 너 얼마나 아파? 그럴 때 열 많이 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이 뭐 몇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아주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비트겐슈타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감각들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예, 사적이라고 말할 이게 요새는 사적 언어에 관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 사적 언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걸 3일 언어라고 그랬어요. 번역어를 3일 언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그 은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번역어가 저는 사실 요 프라이빗 랭귀지, 비트겐슈타인에서 말하는 이 프라이빗 랭귀지를 사적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3일 언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사적으로 깊이 감추어진 본래는 사적인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감각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할 수는 없다. 그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저기 고대 플라톤 시대 그 회의주의자들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 말처럼 우리는 뭘 알 수 없다. 알아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전달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좀 더 그 글쎄요. 이 3일함의 프라이빗니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이 사람이 정해서 내놓은 바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프라이빗하다 해도 어느 선에서는 공통의 규약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철학책에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테면 나스메 소세끼의 소설, 나스메 소세끼 아세요? 옛날에 그 느낌표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서관 앞에서 그 유재석하고 김영만인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좀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책 읽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스메 소세끼 책 읽는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나스메 소세끼가 누군지 몰라갖고 소세끼 소세끼 막 그러는 거예요. 나스메 소세끼 뭐 도련님 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뭐 이런 소설 쓴 사람이 있어요. 일본 소설가. 이 사람이 쓴 소설이 행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행인. 나스메 소세끼 행인.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 형수님하고 도련님하고의 관계 이런 읽어봤어요? 네? 아니고 나중에 솔직히 행인 읽어보신 거 읽었어요? 아, 읽어보세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을 안 하,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얘기예요. 계속 나중에 소세끼가 이 사람 일제시대 때 사람인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는 다리가 없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적, 이 비트겐슈타인에서 3일 언어,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그것을 완전히 거기 나오는 것처럼 언어가 감각들을 지칭할 방법이 없는데 지칭할 수 있는 어떠한 공적인 판단 기준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완전하게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전달해낼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겠죠. 근데 오랫동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게시판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되게 게시판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사람들끼리. 저도 그 홈페이지 누가 막 와서,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대답할 때 막연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공부라는 게 참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도록 제가 이제 조언을 하는 편인데, 저는.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게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최근에도 그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이 서른 살에 불문과 나와가지고 몇 년 회사 생활 하다가 나이 서른 살에 공부를, 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철학이나 미학을. 그냥 혼자 재미삼아 하는 게 낫죠. 불가능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미학과 정치의 접점. 아, 이런 거는. 초파리와 악어를 교접시키는 게 훨씬 더 날개다리나 가벼운 악어를 만드는 게 쉽다는. 저는 딱 무슨 접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선생님한테 그 들었던 얘기들, 제가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들 항상 누가 떠올라요. 선생님 이때도 오랫동안 지금도 선생님하고 뭐야 만나니까 20년이 됐으니까 선생님 지금 87년에 제가 소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에 관해서 또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경험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늘 그러셨거든요. 뭐. 태계 이황과 무슨 서양처럼 누구의 비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선생님 그런 얘기 들으면 글쎄 태계 이황도 한 20년 공부해야 되겠고 누구도 한 20년 했는데 그 다음에야 가능한데 지금 한 5년 해가지고 비교가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접점이 어디 있을까? 접점은 그냥 각기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다 죽으면 되지? 뭐 접점이 무슨 접점? 그래서 저도 무슨 접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게 초파리와 악어를 교접시키는 걸 생각을 되는데 초파리와 악어는 교접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비교 철학 이런 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이렇게 불가능한 일,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려운 하기 어렵다. 저도 선생님한테 지금 뭐 제가 요즘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속으로는 하지만 혼자서라도 가령 단테의 신곡과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비교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안 해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면 선생님이 저를 당장 경멸하게 되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강 박사 이상한 일 하는군 뭐 이렇게 파문당한다는 느낌이 그래서 뭐 비교라든가 이런 건 당장에 칸트와 해겔 뭐 이 정도는 비교가 돼요. 동시대인이고 같은 맥락 속에 있고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 정도는 돼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써놓은 주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비교가 돼. 근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퇴계 이황과 파르메니데스의 비교 이런 건 안 돼요. 초파리와 악어 정도 됩니다. 영역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냥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질문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질문을 하면은 엄청나게 대답을 잘하는 그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루. 구루라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구루가 산스크리트어로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선생이라는 뜻인데. 선생이라는 뜻인데 이 구루라는 단어가 어떤 동사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선생 그러면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루라는 단어는 명사가 됐는데 이 명사가 될 때 동사 티치의 티처가 티치로부터 나왔다 하듯이 구루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맞대고 앉다라는 동사예요. 무릎을 맞대고 그러니까 선생은 뭐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봐 이봐 이리 와 무릎 좀 맞대고 앉지 이건 현대사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요즘에 그런 바로 일제고사 거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성추행이 무릎을 맞대고 앉다라는 뜻으로 뜻의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그 무릎을 맞대고 앉는다.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오죠. 가르친다고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뭘 배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자님도 제자가 200명이 넘 한때 전성기 때는 공자님의 공자 아카데미가 장사 잘 되고 그럴 때는 200명도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제자라고는 안내 한 명만 인정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다른 제자들 참 마음도 넓어요. 그 논어를 읽어보면은 아내가 죽었을 때는 뭐 사흘 밤낮을 곡기를 끊고 난리 해야 뭐 횟집처럼 이렇게 했다는데 다른 제자들한테 뭐 다른 제자들이 뭐 선생님 저는 뭐 그게 뭐 뭐죠 뭐 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모르는 놈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그 자장인가 하는 애가 그렇게 좀 심하게 찐빠먹는 학생 있어요. 야 안 되겠더라 맨날 그런 애들도 또 월사금 내고 배운 거 보면 참 공자님이 좀 약간 우리가 알기로는 공자 그런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갸냘픈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닌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물을 보면 거의 조폭 분위기로 이렇게 빌라의 새끼가 심한 이렇게 두들 패가면서 돌테이크끼는데 뒤통수 폭폭 쳐가면서 손이 이만한 분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자들이 엄까지 못한 걸 보면은 지적인 권위만이 아니라 약간 물리적인 권위도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논어에서 그 제자들하고 공자하고 주고받는 얘기 있죠. 물론 후대의 제자들이 편집한 거기 때문에 노나라하고 제나라에서 그 공자의 제자 집단들, 2대 제자 집단들 뭐 이런 데서 나온 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 그룹에 말하자면 정치적인 세력이라든가 가오다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직계 스승을 좀 더 높였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찌그러질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스승과 학생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대화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문제들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있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냥 사적인 언어, 삼일 언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한다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제자들하고 부처님도 또 전성기 때는 부처 아카데미도 꽤나 우리 교사 아카데미를 우리 교사 아카데미를 넘어서는 아주 강한 힘을 가졌죠.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의 제자도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부처님은 이제 공자님하고 달리 애들한테 쫑코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그 마가설인가 하는 제자 있었죠. 뭐 이렇게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보라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물으니까 뭐 부처님이 연꽃송이 하나 똑 들고 피식 웃으니까는 제자가 피식 지도 쪼개고 알았다는 듯이 끄덕끄덕 했다고 하는 저는 이런 거 거의 사기 같은데 이게 자식들이 막 이렇게 후세에 만들어 놓은 거짓말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염화 시중의 미소, 이심전심의 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쯤까지 가려면 무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무지하게. 무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저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이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공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규칙들을 만들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89페이지를 보면요. 여성과 사회적 성, 철학의 여성화, 철학의 여성화, 그 바로 위에 489페이지에 중간 딱 절반쯤에요. 우리는 아주 다른 종류의 연구작업에 대한 희망찬 소개로서 철학자, 언어학자, 컴퓨터 과학자, 신경생리학자, 심리학자의 새로운 협력이 미래의 철학사의 새로운 하나의 장을 약속하리라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해 두도록 하자. 그런데 이것은 고맙게도 철학이 오늘날처럼 편협하거나 폐쇄적으로 전문화되지 않았던 예전의 역사 시기로 되돌아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로버트 솔로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철학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언어학자, 컴퓨터 과학자, 신경생리학자, 심리학자 즉 이런 학문 분야하고 철학이 이제는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서 학문적인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언어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철학이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지혜의 메시지를 주려면 그냥 단순히 앉아서 언어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 몽상에 파묻혀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철학은 이제 언어학, 컴퓨터과학, 신경생리학, 심리학 이런 학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뭐 정말로 지극히 사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학의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선 고전에 대한 문학 고전과 역사 고전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일단 부족하고 흔히 말하는데 문사철인데 그것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인식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경생리학이라든가 언어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물론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식이 우리가 대상 세계를 인식하는 직관의 형식일 뿐이다. 공간이 실제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식이 형식에 불과하다. 그럼 그렇게 말했을 때 칸트한테 2층 옥상에다 딱 놓고 공간이 없잖아요. 한번 뛰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형식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논박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대로 믿고 탐구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현대사회가 발전한 만큼 그 발전을 만들어낸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지식들이 철학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서 물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3.1언어의 한계 불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단 주변에 있는 다른 학문들과 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20페이지를 표고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1학기에 이어서 이번 2학기까지 철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철학사에서 했는데 철학이란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 저자의 탁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왕고함이 아니라 인간미와 개방이다. 개방성이다. 우리는 뛰어난 논쟁자가 아니라 더 나은 청취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최근 몇몇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심오한 통찰, 즉 서구가 객관성으로서 추구한 것은 가치 중립성이나 비인격성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지적인 책임이라는 고상한 의미를 갖는다는 통찰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이야말로 철학이 항상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저 너머에, 곧 우리 자신의 한계 저 너머에 또한 세계와 타인들을 편향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점 저 너머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은 경이감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그리고 경이감으로서 지속된다고 주장한 이유다.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어떤 것도 철학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항상 현재 철학은 어떤 특정한 연구 성과를 갖다 내놓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 그 까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각자의 분과 학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력해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철학은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면 인간적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사를 읽어서 철학적인 지식을 갖다 통달하고 그것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철학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더 나은 인간 집단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한 가지 시사 참조해서 이제 읽어볼 만한 것으로는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의 제자백과 있잖아요. 법과 유가, 뭐 묵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이제 대해서 사마천이 아주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 각각의 학설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훌륭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아주 콩가루 같은 전쟁 시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든지 제자밖에 훌륭한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잘 펴야 정치를 잘 펼쳐놓아야 백성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육아는 뭐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건 많은데 결실은 적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군신의 의의를 똑바로 세웠다는 점은 취할 점이 있다. 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우리가 원용해서 철학자들에서 얘기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집단을 어떻게 하면 인간성을 잘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어떤 모든 철학자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철학자들 나는 무슨 철학을 좋아하니까 너는 무슨 철학이지? 난 무슨 철학이야? 그 싸움질하는 거 있죠? 그 자기 조상도 아닌데 그렇게 조상 보시듯이 싸움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일 한심한데 저라고 해서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저도 경멸하는 철학자들 많아요. 저도 이번에 철학사 강의하면서 이제 철학자를 경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경멸하는 철학자 많았거든요. 쇼펜하우어 개새끼 막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계속 들어온 분들은 어쨌든 1년 내내 철학 공부만, 철학 성공만 했죠? 정교수, 그죠? 네, 괴로운데 애쓰셨어요. 그래도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서 훌륭한 학업을 이루어신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쨌든 연말인데, 연말 잘 보내시고, 잘 보내세요. 그만!